절세의 애곡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일 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위의 선군영도로 저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멸의 그 업적 영원토록 빛나리. 승리자의 긍지 민족의 존엄을 안고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볼 때 나는 오이하여 숙여난 눈길로 뒷곳은 이 땅을 더듬어 보는가. 내 눈에 보여 누나 한평생 우리 장군님 새겨가신 위대한 세월의 그 자욱자욱이 오이다 헤아릴 수 있으랴. 한순간에 민족의 상사가 반가름되고 한 걸음에 천만년 미래가 결정되던 그 존엄한 세월 우리 장군님 어깨에 실렸던 중아를 오이다 알 수 있으랴. 쪽잠마저 그리웠던 강행군길 졸리 또 졸리 그의 가슴 속에 잃어본진 사랑의 세계를 이 땅에 흘러온 나날들을 되새겨볼수록 눈시울 젖는 마음 바라볼수록 정다운 이 하늘 온몸을 감싸는 눈부신 이 햇빛이 그의 천만 고생과 바꾼 고심을 소리 없이 말해주는 잊지 못할 세월이요. 진정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을 한 품에 안고 헤쳐오신 그 세월 속에 간대한 조선이 일떠서지 않았더냐. 천만 시련이 앞을 막았어도 내 나라 내 조국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대해졌노라. 아, 우리 장군님 이 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강산에 차넘쳐 고마움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하늘 땅에 터치는 인민의 감사요. 세계를 향해 비약의 날에 펴고 내달리게 한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 민족의 만년대를 열어놓은 그 자욱자욱 백승의 위대한 세월로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무궁한 해와 달로 이어지리라. 저국의 보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수수한 야전복을 입으시고 선군혁명의 모나먼 길을 끊임없이 헤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저국 수호의 사명감으로 온 넋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강철의 담력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저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영도 업적에 있어 오늘 우리 저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국으로 존엄 떨치고 있는 것이니 우리 군대와 인내는 위대한 장군인의 불멸의 선근영도 업적을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 굳게 뭉쳐 박두에서 개척된 주치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혁명적 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것입니다. 고마움에 목매여 인민은 노래하네 장군님 선군영도 불멸의 그 저음 장군님 총대를 앞세웠기에 내 나라 내 조국 북강번영은 끝없이 이어졌어라 그렇다 영광 넘친 그 역사 조국은 노래하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나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